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좋은 날,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뜰한지기 백두현입니다.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의 한국인 친구들은 그 외국인 학생에게 우리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죠. 어떤 음식을 소개시켜줘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비빔밥을 소개해주기로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주문한 외국인 친구는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밥 한 숟갈 떠서는 고추장을 살짝 찍고 다시 밥 한 숟갈 넣어서 고사리 나물, 콩나물을 고추장에 찍어서 먹고 또 밥 한 숟갈을 넣어 계란을 뜨고 옆에 지켜보던 한국인 친구가 비빔밥은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들어있는 재료를 고추장과 참기름에 넣어서 다 비벼서 먹어야 한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외국인 친구는 설명대로 밥을 비볐고요. 그러자 모든 재료들이 빨갛게 물들었고 참기름 향이 고소하게 올라왔습니다. 잘 버무려진 밥을 한 숟갈 입에 떠넣은 외국인 학생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사람은 계란 맛, 또 어떤 사람은 고사리 나물 맛, 또 어떤 사람은 콩나물 같은 맛, 제각각 다른 맛을 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잘 버무려질 때 그때 제대로 된 교회의 맛, 성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월요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의 뜰 시작합니다. 사랑의 뜰한 오프닝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오프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카카오톡으로 저희 극동방송과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오프닝 또 오늘의 말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펠 코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네. 가스펠 코러스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오프닝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이정민님,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글을 또 주셨네요. 이렇게 예쁜 자연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감사하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프닝 또 오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은요, 저희 극동방송과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 네, 저희 카톡으로 들어오셔서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가 있는데 오늘의 말씀 오프닝 멘트 클릭하시면 또 세부적으로 오늘의 말씀 받으실 수 있는 단추가 있고요. 또 오늘의 말씀 오프닝 또 함께 받으실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러분 또 카톡으로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의 뜰 안에 오프닝 멘트도 받아가시고요. 말씀도 보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좀 이렇게 쌀쌀해지고 또 선선해졌습니다. 온도차가 좀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또 개인 건강도 잘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베로님께서는요, 이렇게 선선한 날씨를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더욱더 소중함이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글 남겨주셨네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Do-be-do-be-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do-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사랑의 뜰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후에 다시 찾아올게요. 밝은 미래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교회 어플리케이션 오마이갓.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과 성도님 함께 모여 소통하는 우리 교회 무료 커뮤니티 앱 오마이갓. 말씀과 하나 되는 삶 오마이갓으로 함께하세요. 오마이갓. 여보, 이번 추석엔 부모님 건강 좀 챙겨드려야겠어요. 드려 녹용 드려 러시아산 구전 녹용. 평양 한방연구소가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다려 만든 구전 녹용. 어디서 주문해? 02-3447-7777 3447-7777. 처음 끓이는 미역국 레시피 화면은 꺼져있고 내 손은 기름 범벅, 국도 쫄고 내 마음도 쫄고. 자기야, 도와줘. 아, 맞다. 나 노트7이지? 홍채 인식으로 열리니까 자유롭게, 남다르게. 삼성 갤럭시 노트7.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지금 폰 속에 얼마 있으세요?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네, 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이 시간 정삼숙 사모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송가족 여러분. 정말 선선한 이 계절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선선해지면 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성경 말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고 또 네. 암송, 특히 자녀들 집에서 네. 이렇게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사모님과 함께 하는데,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사모님? 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저희 두 아이 상처에 대해서 나누다가 네. 마쳤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방학이라서 이제 다음 주면 들어가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그때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된 줄 아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 자기 마음에는 늘 두 엄마가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납이 전혀 없는 엄마. 그리고 한없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두 엄마가 있었는데, 자기 그 상처가 용서와 용납의 엄마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라고. 아, 참 멋있는 예.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렇군요. 예. 예. 자, 상처 이야기를 뭐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성경의 이야기 계속 이제 보다 보면 상처를 받은 이야기 또 그것을 넘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예. 네.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은 네. 사실은 상처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처 없이 아름답게만 성장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한 네 명을 좀 예를 들고 싶은데요. 네. 아브라함은 롯이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빼앗겼던 그 시간에 정말 크나큰 상처를 얻었지만 또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과 그리고 자신을 살해하려 간 그 환경 속에서 네.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 그 상처를 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다녔거든요. 예, 예. 그 피해 다녀야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변화된 바울이 또 끊임없이 욕을 먹고 매를 맞는 일 등등 얼마나 상처에 많이 묶였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 인물들이 그 상처에 발이 묶였다면 어느 누구도 일어나서 그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성경의 인물들은 이 상처를 다 넘고 또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그 어머니들 또 부모님들이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야 할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제가 몇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상처받고 괴로운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승리 이야기 아마 성경 속의 인물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 상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유형과 원인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마음의 상처는 누구나 받는 것이고 또 돌발적인 거여서 사실 우리가 방어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뼈를 마르게 하는 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예, 예. 것이 마음의 상처인데요. 저는 상처의 유형을 이게 상처가 과거인지 또 현재인지 네. 일단 구분해 그 구분을 해본다고 봐요. 과거인지 현재인지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과거의 상처는 사실 이미 오랜 시간 쌓여 있는 것이고 외형적으로는 자주 표현되지 않지만 네. 내면의 깊은 고통 그리고 부정적인 삶을 살도록 조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상처를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좀 나눠보도록 해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제 첫 번째 어떤 면인데요. 그 가정과 또 부모로부터는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는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는 없다. 그만큼 아이들은 예.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렇겠죠. 의미예요. 네. 네. 사실 가정에서 학습된 것이 습관이 되고요. 네. 그 삶의 스타일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과거의 상처는 마치 뿌리 근처럼 늘 남아있어서 인생을 조종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일수록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서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상처가 또 있어요. 친구. 어떤 상처입니까? 네. 또 환경으로 환경. 받은. 네. 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까운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게 되지만 안정적인 환경이나 그 급격한 변화의 환경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게 예, 예. 이제 사실인데요. 근데 네. 사람에게서 받는 그 상처는 사실 기피층으로 나타나야 돼요. 네. 대인기피층, 뭐 어린애지만 그 대인기피층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계를 하게 만들어서 그 환경의 상처는요. 사실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뭐 어떤 사람이 사업을 망하거나 예. 또 어떤 분들이 이혼을 하거나 등 그런 환경의 변화는 사실 방향을 바꾸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아가면서 실수나 또 잘못으로 인해 각인된 상처가 있어요. 네.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비하하게 하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는 건데요.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과거의 것이라면 그것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안고 살았는가 아니면 빠른 시간 이겨냈는가 그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이 과거의 상처, 이 깊이 박혀 있는 우리를 조종하는 그 사탄과도 같다. 네. 이것으로부터 빨리 빠져나가고 이겨야 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겁니까? 네. 결국은 내가 상처를 이기고 승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정답을 만나야 한다고 네. 저는 보고요. 예. 혹시 흉내 문어. 흉내 문어. 네, 들어보셨어요? 예. 그 인도네시아 해안에 서식하는 그 문어인데요. 정말 이 문어는 문어인데 어쩔 때는 바다뱀이 됐다가 어쩔 때는 넙치가 됐다가 몸을 변형시켜서 네. 다른 생물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어는 40종류로 변신하는 그 문어인데요.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흉내 문어처럼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흉내 내는 수준으로 과거의 상처를 넘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의 절규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과의 만남 시 통곡 그리고 바울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런 것들이 우리의 철저한 영적 승리의 삶에서만 예.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연처럼 달려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군요. 자 여기에서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 또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 다섯 분 선정해서요. 사모님께서 쓰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잘 듣고 있어요. 등등 어떠한 문자라도 괜찮습니다. 방송 이 코너 중에서 이 시간 때 들어오시는 문자 중에서 예 다섯 분 네, 선정해서 선물 드립니다.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송하시죠. 주의 불리신 피로 내 죄 씻으시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송하셨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방송 듣고서 아,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가상 여자가 제 모습인데 회복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2171님께서도 주셨고요. 6872님, 남편 또 상처를 뛰어넘어 새아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런 상처 집안에 있네요. 라고 글도 주신 분 계시고요. 이정민님께서는 월요일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이 배울 것이 또 반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음가짐 다시 하면서 성경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8712님, 네. 사모님, 많은 성경 속 인물도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치유됨. 아멘입니다. 많이 도움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사모님. 네. 아마 방송도 들으신 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봐요. 네. 네. 그 외에도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 또한 결혼해서 상처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받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 명품 자녀 되길 원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잘 짚어주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친정어머니 간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달랐다는 겁니다. 어릴 적의 상처를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 4521님.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셨어요. 오해를 하신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글을 또 남겨주셨고요. 그 외에도 또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주셨고요. 의정부에 사는 5학년 쌍둥이를 둔 엄마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사모님 말씀 중에 모든 문제는 부모에게 있다라는 말씀 듣고 마음속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 또 적어주셨고요. 좋은 말씀 위로가 됩니다.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문제 엄마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욱하는 성격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혹여나 그런 엄마로 아이들이 기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등등 계속해서 이제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다섯 분 선정해서 또 사모님께서 쓰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계속 상처의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사모님. 네. 네.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될 것 같으면 참 이 과거 상처를 끌어안고 살 리가 없겠죠? 그럼요. 근데 사모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과거 상처 하나만으로 그것을 넘지 못한다면 인생이 참 매우 그 순간순간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나간 과거에 또 눈물을 낭비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라. 이전에 뭐 장학봉 목사님과 한번 방송 진행할 때도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현재의 상처, 모든 상처를 극복하는 법, 이 방법도 한번 더 말씀해 주실 거죠, 사모님? 그럼요. 제가 오늘은 네. 과거의 상처의 세 가지 면과 우리가 그 상처에 대해서 네네. 이제 잠깐 나눴지만은 다음 주에는 제가요 네.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리고 제가 저 또 저와 제 가정이 예. 시도해서 상처를 넘는 법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네. 힘들고 지친 그 일상생활에서 그 일상생활이 삶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선아님. 남편과 저의 상처가 새따라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또 치유하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꼭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또 글을 보내주신 분 계시고요. 상처 투성인 부부가 만나서 많이 고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 생각하게 됩니다. 사모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또 갈망합니다. 네, 기타 등등. 이 방송 처음 듣는데요. 운전하다가도 제 자신 한번 또 돌아봤습니다라고 하시면서 8972님께서도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치유되게 또 사모님 감사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상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성안감리교회 정삼석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구호를 해야 돼요. 네네. 자, 먼저 제가 외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축복의 통로,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는 세계적 인물, 말씀으로 무장된 자녀는 영향력 인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며, 말씀으로 무장된 자녀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김명식입니다. 주만이.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바람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오,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만 함께 하신다면, 주만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라 사랑이들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정지연님, 오드린 장님, 네, 카톡 아이디 쓰신 분이고요. 1880님, 4521-0381님 다섯 분 선정했습니다. 도서 보내드릴게요. 주님이 9087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두연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주님인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